바깥이야. 자르리 그래도 안 너 솔직히 안 너 시가만 바람과 함께 날아. Hey, no, no, no. 미치지 않으려면 미쳐야 해. I'm sure.